동화 한국어 버전 차주전자 블러쉬. 옛날 호화롭고 우아해 보이는 어느 한 부엌에 블러쉬라고 하는 차주전자가 있었어요. 아주 비싸고 우아한 블러쉬는 언제나 폭신한 방석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작고 반짝이는 예쁜 컵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또 가장 직급이 높은 가정부만이 블러쉬를 만질 수 있었답니다. 그것도 장갑을 낀 채 말이죠. 블러쉬는 정말 아름다운 차주전자였어요. 길게 뻗은 손잡이에 주전자의 주둥이는 예술적으로 굴곡이져 있었죠. 그리고 아주 비싼 점토를 사용해 만들어졌고 손으로 직접 장식을 했어요.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한 주전자였죠. 스푼과 프라이팬, 오래된 부식기 상자와 커다란 시계는 블러쉬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칭찬은 하지 않았죠. 다들 블러쉬가 하는 일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실은 모두 블러쉬를 몰래 질투했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두려워한 거죠. 자신들은 블러쉬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블러쉬는 자신에게 심각한 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뚜껑에 아주 작은 흠집이 있었거든요. 너무 작은 흠집이어서 주인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지만요. 하지만 블러쉬는 항상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에게는 블러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주전자였지만 블러쉬는 자신이 흠집이 있는 보기 싫은 차주전자라 생각했죠. 미안한데 사인 한 번만 해줄래? 그냥 내 반짝이는 주전자 표면에다가 차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돼. 미안하지만 별로 그러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넌 누구야? 난 우유주전자야. 반가워. 예전 게 망가지는 바람에 이번에 새로 주문 제작을 했어. 너한테 맞춰서. 가게에서 부인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꼭 세트로 맞추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추가로 더 내고 너하고 딱 어울리는 주전자로 만들었대. 아, 그거 잘됐다. 어때? 여기 마음에 들어? 물론이지. 부인이 너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부터 널 정말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 그리고 드디어 이곳에 왔는데, 우와, 넌 어쩜 이렇게 예쁜 거야? 고마워. 왜 그러는 거야? 난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쁜 차주전자가 아니야. 내 뚜껑에 흠집이 나 있거든. 난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어. 흠집이라고? 그래, 여기 위쪽에. 흠 없이 완벽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그렇지 않거든.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넌 완벽한 차주전자라고. 정말 완벽할 정도로 완벽해. 넌 내 마음 이해 못할 거야. 이 부엌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내 흠집을 잘 알고 있고 그걸로 매일 떠들어댄다고. 들어봐. 체인이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언젠간 그렇게 될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는 거야? 뚜껑에 흠집 난 거? 그러니까 저 흠집도 분명히 너무 잘난 척을 해서 생긴 게 분명해. 누가 그러는데 자존심 세우면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다가 샹들리에 부딪혀서 저렇게 된 거래. 뭐? 그게 가능한 거야? 샹들리에는 저 위에 있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들었는데 블러쉬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점프를 하는데 뚜껑이 계속 흔들리고 있더래. 그래서 다들 천천히 가라고 충고를 해줬는데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운 거지. 그러다가 흠집이 생긴 거야. 게다가 블러쉬는 예쁜 모습이 생명인데 지금은 어떤지 좀 보라고. 겁봐. 너도 들었지? 아, 그래. 근데 저거 전부 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 지금 장난해? 샹들리에 부딪히고 점프를 하다가 뚜껑을 떨어뜨려서 그런 거라고? 다들 바보들이야? 난 저런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들은 안 믿어. 근데 어쩌다 흠집이 생긴 거야?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만 쟤들 얘기 못 들었어? 난 항상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게 내 의무야. 항상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 블러쉬. 그건 네 의무가 아니야.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야. 들어봐. 세상엔 널 좋아하는 친구도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길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신경 쓰며 살 수는 없어. 그보단 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바로 그때 가정부가 들어와 흰 장갑을 끼고 블러쉬를 집어들었어요. 가정부는 블러쉬의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부었죠. 블러쉬는 따뜻한 물이 채워지는 게 좋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했어요. 뚜껑에 난 흠집을 모두에게 들켜서 놀림받을까봐 말이죠. 블러쉬가 뚜껑의 흠집에 신경 쓰느라 정신없는 동안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주인이 부엌으로 들어와 블러쉬를 들어 올렸는데 제대로 잡지 못하는 바람에 블러쉬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안 돼! 프라이팬과 스푼, 우유주전자 등 부엌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블러쉬가 떨어지는 끔찍한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국 모두의 예상대로 블러쉬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뚜껑은 산산조각이 났고 기다란 손잡이와 아름답던 주둥이도 떨어져 블러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죠. 아름답던 찻주전자는 조각이 되어 부엌을 떠나게 되었어요. 세상에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니까! 내 말이! 자기가 좀 더 조심을 했어야지! 내가 뭘 했어! 그 흠집 때문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균형을 못 잡아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린 거라고! 정말 그럴까? 뚜껑이 난 흠집 때문에 떨어진 거야? 블러쉬는 자신이 떨어지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창고에서 지내면서 블러쉬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운명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낮이건 밤이건 하루종일 눈물만 흘렸죠.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부엌이 너무 그리워. 하얗고 부드럽던 장갑, 따뜻한 물, 반짝이는 햇살, 방석, 모든 게 너무 그리워. 근데 정말 이상하네. 부엌에 있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쓰여서 햇살 같은 건 관심도 안 가졌었는데, 햇빛 아래 있으면 뚜껑에 난 흠집이 보일까봐 종일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지. 그 작은 흠집이 뭐라고 맨날 속상해만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며칠 후 가정부가 손에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창고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장미를 블러쉬 옆에 놓아두었죠. 그런데 그 장미는 어딘가 좀 달랐어요. 화분에 심겨있는 대신 뿌리가 하얀 천으로 쌓여있었죠. 넌 여기 왜 온 거야? 너도 떨어졌니? 떨어져? 어디서 말이야? 난 잠깐 동안만 여기 있는 거야. 얼마 후에 다시 심겨질 거거든. 아니, 안 그럴걸? 보아하니 너도 나처럼 흠을 갖고 있나 보구나? 몸에 가시가 났네? 내 가시들? 이 가시들은 내 흠이 아니야. 날 지켜주는 내 일부인걸. 누가 뭐래도 난 이 가시들이 정말 좋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가시를 좋아할 수 있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가시는 흠이 아니라 오히려 날 장미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야. 모두가 날 좋아할 순 없겠지만 난 나 자신을 사랑해. 그게 제일 중요해. 바로 그때 주인이 창고로 들어와 자신의 소중한 찻주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전자가 망가져서 속상하네. 이대로 버리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인은 소파에 앉아 블러쉬를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블러쉬도 생각에 빠졌죠. 아직도 날 아끼고 있나 봐. 이제는 그냥 깨진 그릇일 뿐인데 왜 예전에는 몰랐던 거지? 흠집 같은 건 신경 쓰지도 않은 거야. 우유 주전자 말이 맞아. 날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는 거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까진 싫어하는 것에만 신경 썼는데 더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날 좋아하는 것들만 생각할래. 블러쉬는 이제서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블러쉬는 안도하며 주인을 바라보았어요. 저것 좀 봐. 나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되지. 힘내자.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잠시 생각에 빠졌던 블러쉬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장미! 바로 그거야! 장미를 심을 화분으로 날 쓰면 되잖아! 그럼 되겠다! 블러쉬는 아무도 모르게 재빨리 장미 곁으로 다가갔어요. 주인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게 아주 조심히 움직여야 했죠. 인간들은 블러쉬의 비밀스러운 삶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블러쉬는 장미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 꽃이 있는 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살짝 기울였어요. 휴, 됐다. 꼭 성공하면 좋겠다. 이 정도면 주인도 눈치채겠지? 잠시 후 다시 창고로 돌아온 주인은 장미와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블러쉬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잠깐, 내가 주전자를 원래 장미 가까이에 놔뒀었나? 무슨 상관이라. 그나저나 이 주전자를 어떻게 쓸지. 잠깐, 장미! 이 장미를 주전자에다 심으면 되겠다. 아, 정말 좋은 생각인데. 역시 난 똑똑해. 휴, 네, 맞아요. 전부 주인님 생각이에요. 주인은 양손에 블러쉬와 장미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정원으로 나가 장미를 심을 흙을 퍼온 다음 소중한 찻주전자에 모두 채워넣었죠. 그는 흙에 물을 조금 부은 다음 그 속에 조심스럽게 장미를 심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화분이었어요. 아름다운 찻주전자와 장미는 정말 잘 어울렸죠. 그 순간 블러쉬는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깨진 주둥이나 손잡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울퉁불퉁한 모습도 상관없었죠. 그런 자신이 너무나 좋았어요. 블러쉬는 매일매일 신선한 바람과 눈부신 햇살을 느끼며 지냈어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니 자신에게는 어떤 흠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블러쉬는 더 이상 깨진 찻주전자나 작은 흠집이 난 못난 찻주전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누구도 아닌 블러쉬였죠.